두 번 더 보고 싶어 두 번 세 번 더 너를 더 안고 싶어 내 앞에 커피 손을 풀어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내 눈에 들어도 이렇게 좋아져